2020년 3월 20일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 몸과 마음, 영혼을 치유하는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 혹시 이런 긍정적인 생각 해보셨나요? 그래, 이 코로나 사태가 나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어. 나가지도 못하는 거, 책도 읽고 자기 개발을 해보자. 또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계획을 했을 수도 있겠죠. 그래, 이 시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보는 거야.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대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. 이 시간이 정말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나요?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래, 지금이야말로 더 썸탐을 적극적으로 업로드해야 돼. 답은 온라인이라고.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 썸탐 못 올렸잖아요. 알고 보니까 시간이 많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없어진 거예요. 모두가 서로를 걱정하는 시기가 되니까 이것저것 신경 쓸 건 오히려 더 많아졌잖아요. 연락도 더 자주 해야 하고요. 그래서 제 삶에는 기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. 이게 내일 올릴 기도연구소의 미리보기입니다. 언제 어디서든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제게 있다면 그 기준으로 하루를 세운다는 거죠. 사실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라는 게 저한테는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. 새벽에 일어날 때, 밤에 잘 때요. 그 시간만큼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것만 두고 기도하자는 게 제 기도연구의 시작이었어요. 제게는 몇 차례 성공 경험이 있어요. 안 되는 걸 열심히 해서 성공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성공할 때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 소망이 있어서 상황도 바꾸고 계획대로 할 수 있었어요. 크게 실패한 경험도 좀 있어요.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열심히 해도 그 생각이 떠나지를 않아요. 시간을 투자하기 전에 그 시간이 내게 성공이 될 것인가 실패가 될 것인가는 사실 대부분 정해졌던 거예요. 제가 그걸 무시한 거죠. 서밋 타임은 영적인 성공에 눈을 뜨는 시간인 것 같아요. 하나님이 제게만 주신 것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원고를 쓰고 읽는 과정 자체가 어떤 힘도 생기고 제 삶이 실패에서 성공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. 세상에서 되게 성공한 사람들도 이걸 모르는데 우리가 정말 살면서 한 번은 누려봐야 할 시간 아닐까요? 오늘이 여러분에게 치유의 시간, 서밋 타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.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,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